경이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협은 필승불패이다를 광명성전에 저음해서 러시아 크니준우이 미르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노작 발행식이 최근에 진행되었습니다. 러시아 크니준우이 미르 출판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친선민 문화협조 러시아협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바의 인사들과 성원들,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발행식에 참가했습니다.